서로가 또 힘에 겨워 같은 길에서 돌아서 가면 맘에 눈을 감는다. 그리움 그게 뭔지 아파도 난 너를 그려 우리 함께한 기억들만이 내 머릿속에 흘러가는 걸 네가 없는 나를 상상이나 하겠니 볼 수 없어 우와